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헬라, 즉 그리스 시대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신들의 신에 맞서며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를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죽고 싶지 않은 것, 영원히 살고 싶은 것, 그것도 사실은 결국은 교만하여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권력이나 힘이 세면 셀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신과 같이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이 하늘 끝까지 가득 찬 사람이 계속 잘 되도록 잠시지만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때의 악한 자조차도 하나님의 더욱 큰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렇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7절부터 39절은 그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왕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북쪽 왕은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과 여자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그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긴다. 북쪽 왕은 권세와 능력을 섬기며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긴다. 그는 은과 금과 값비싼 보석과 예물로 권세의 신을 섬기게 된다. 그는 외국 신의 도움으로 요새를 공격한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다른 백성을 다스릴 권세를 주며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그 값을 받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도 무시했고 또 여자들이 섬기던 신들조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어떤 신보다 귀히 여겼습니다. 이 왕은 어제도 배웠듯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이 이름이 자기가 지은 이름이에요. 자기가 지은 이름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드러난 신, 이 땅에 나타난 신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성육신, 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실제로 신들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아마 자기 자신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신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가 섬겼던 유일한 신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셌던 신이 제우스입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신들을 다 무시하고 조상들의 신, 여자들이 섬겼던 신 다 무시하고 그리스 신을 그리스 신 중에서도 제우스 신만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40절과 41절 말씀. 마지막 때가 오면 남쪽 왕이 북쪽 왕과 맞서 싸우게 된다. 북쪽 왕이 전차대와 기병대와 수많은 배들을 이끌고 남쪽 왕을 칠 것이다. 그는 홍수처럼 여러 나라를 휩쓸고 다닌다. 북쪽 왕은 아름다운 유다 땅을 치고 여러 나라를 물리치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북쪽 왕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남쪽 왕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쪽 왕은 북쪽 왕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 왕이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마치 홍수가 땅을 휩쓸듯이 많은 나라와 땅들을 휩쓸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교만이 문제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결국은 그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 나라와 왕의 인생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우스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정한 동물로 정해져 있었던 돼지를 제사로 드리고 그 피를 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제사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놓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치욕적이었고 얼마나 또 그들 마음 가운데 강하게 또 반발심이 일어났을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세상도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던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을 깨어나게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안티오쿠스는 교만이 끝을 넘어서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정복하고도 그의 욕심은 끝이 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남쪽의 이집트까지 정복하게 되었고 이집트를 지나서 리비아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45절, 44절과 45절 말씀.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들어온 소식을 듣고 그는 걱정하고 크게 화가 나서 나가 많은 사람을 무찌르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는 바다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자신의 왕실 장막을 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하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늘 그러나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창 아프리카까지 자신의 땅을 넓히고 있는데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걱정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리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계획은 계획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는 지중해 바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텐트를 치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지 못하는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안티오쿠스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망하게 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회개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회개했을지 아닐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자녀가 잘 되고 평안해도 참된 성공도 아니고 평안도 아닙니다. 오히려 떨어지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죠. 성공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이 돼야 됩니다. 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아프기 때문이죠. 더 크게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뻐하면 안 돼요. 오히려 불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말씀도 보는 열심히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교회가 이상하게 점점점 사람이 늘어나고 잘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돼요. 오히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껴야 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데 만약에 내 인생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직장과 또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불안해야 돼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멈춰서서 돌아서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무언가가 잘 되면 하나님을 점점 더 찾지 않습니다. 점점 더 찾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때 하루는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서 오시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그 당시 한 중학생쯤 됐던 어린 아들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빠 무슨 고민 있어요? 아빠가 계속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해. 교회 사람들이 너무 자꾸 와. 너무 많이 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점점 더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께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보셨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점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빠져요. 무언가 간절한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왔던 사람도 그 일만 해결되면 성공하고 평안하게 되면 점점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내가 했던 많은 일들 하나하나가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일이 내가 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인가 아닌가를 하나하나 구분해보면 이것이 선한 일이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막 100명, 1000명을 하루 동안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없이 한 일이면 그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는 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으면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착각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았는지 주님과 동행했는지 하루하루 시간 시간마다 내가 한 일들 하나하나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점검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인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영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대적했던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실제로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승에 의하면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신 걸까요? 정말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원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죠.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계속 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히 포기하시고 일하지 않으실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했는지 하루하루 시간시간 점검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 하루하루를 매 시간시간 또 우리가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주님과 정말 동행했는지 이것이 내가 맺은 열매인지 주님께서 맺으신 열매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점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찔림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그러므로 인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